남조선 유남 유수에 의하면 경상북도 송주군의 8개 유교단체가 7월 27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괴뢰 당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 초래를 요구하는 상소문이 낭독됐습니다. 이어 단체들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